다름을 이해한 다음 날 위해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떠오시네. 또 내일 점심에 네 정성을 맛보네. 열리고 닫히는 이불엔 우리 사랑을 수놓아도 돼. 매일 아침에보다 먼저 일어나 줄만의 신호를 줘. 크고 작은 흠집과 낙서로 우리의 역사를 써. 솔직한 얘기들로 영원히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함께 좀 먼 미래에도 모든 게 아름다워. 있는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난 변함이 아니고 시작해 여기까지 지금이 아니어도 우린 이어져 반드시 의미 없는 다툼 우리 같은 세상을 벗어나도 영원히 잠드는 그 순간까지 내 곁에